feel a heart away to meet it, girl. Oh, they got on each other, but some me and me. Can they need God? I'm as sexy as a nudity. So, God, so. Dance floor 위에 엉덩이 덩덩이 완전 blow up 눈빛을 보내 구석으로 끌고 가 남자 새끼들도 대체 뭐가 그리 아니고 셀폰은 어두기 사진은 둘이 있을 때 Oh you know how I do it 밤새 every movie 찍어도 난 내일에 중요해 니가 눈 뜰 때 혼자 두지 넌 skinny 한 다리 칼 떼지 않은 skin body line 완전 Miss America shit 재범이 형이 난 불러줄게 give it to me 나 원래 여자들한테만 줘 나 give it easy They ain't fucking with us Fucking with us 2년 만에 작업했지 This is great on the beat 다시 말해 BVD I do it for my team I feel a heart away to meet it girl 어디가 너무 쳐다봐서 me and me 근데 네가 너무 sexy 해서 눈을 띌 수가 없어 보고 싶어 너의 10 shots of this soju Then I got that white girl like tofu Two bumps, got her feeling like Goku New pumps on my feet when I roll through I thought I told you Going broke is what we won't do Young honey in a prime like Lee Won Koo So bougie, pull up with the neon roof Like a man trying to holler cause you pee on loose I got bitches in the kitchen and they dusting it up 100 mil wands ain't none of us My whole team got these and they buzzing to us They ain't fucking with us, bitch They ain't fucking with us Oh no, they ain't fucking with us This ain't DJ Mustard, this is Gray on the beats We just say OMG, we do it properly I feel a heart away to meet it, girl Oh, they got on each other, but it's me and Lee Can they look out, I'm as sexy as a nudity So go, so 보고 싶어, 너의 난 가는 곳마다 냄새 풍기지 칙칙 고양이 메이크업은 너는 날 보자마자 칙칙 Slow down 나랑 나가게 넌 좀 했던 걸 근데 혼나야돼 네 엉덩이가 날 애 취급했던 건 땡 My sex exercise 오늘 다이어 고치는 너야 Oh 맙소사 짐승 같아 나보다 더 몇 년 굶주린 듯넌 엎드려 애원의 자태가 완전 beautiful 난 직접 보지 너의 몸 스타그램 더 pussy up 내 위에서 스쿼트하는 열정까지 너 무지런해 가슴이 잡이라도 Okay 이건 실리콘 밸리는 넌 그 사이로 내 마이크를 잡고 그 또 입을 벌리는 넌 이 밤의 끝을 잡고 있어 My dick so solid 살은 좀 찌겠지만 My shit so sunny 집에 가지만 밥 먹고 또 밤새 섹스해 몸매가 다가 아니야 You got the bomb ass pussy 네 ass 안에 걸친 티패트 마저 벗어봐 UV처럼 freedom 느껴 자유로운 밤 XXX is how we do Why? 그 주비 캐친 Z's 우리가 사랑나는 다음 Oh shit 보고 싶어 너의 몸매 Oh yeah, let me see that right there 感谢订阅，谢谢啊。